뉴스. 도봉구청에서 2022년 1학기 중학생 학습 멘토링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매주 약 2회 도봉구 소재 중학교에 방문하여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혹은 휴학생이 모집 대상입니다. 신청일은 4월 15일 금요일까지로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에서 무료 실시간 화상 취업 특강을 개최합니다. 올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흐름 및 취업 전략,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강의 주제는 총 3가지로 나뉘며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2022년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은 경기도민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혹은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실무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 소속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는 최근 청와대에 약 300억의 예비비 지출 우선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선인 측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의 실무 협의가 큰 이견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청와대의 동의만 있다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간 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시험 시행계획 공지의 문제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전산 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점까지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작년 세무사 시험 중 세법학 과목이 어렵게 출시되면서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을 위해 시험 난이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중심가에서 현지 시각 3일 새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사망자는 모두 성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한정을 회수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기 난사 전 주변에서 실랑이가 일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세크라멘토에서는 지난 2월 28일에도 대규모 총격으로 5명이 숨진 바가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선호,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